나 홀로 앉아서 지난 날 행복했던 추억을 생각하네. 떠나간 내 사랑을 잊지 못해 찾아오니 하얀 구름만 내 마음 달래주네. 그 이름 이어보네.